준비됐어요? 네. 네. 잘하자. 이번엔 잘하자. 하나, 언젠가 우리 또한 아빠가 될까? 난 사실 많이 걱정이 되지. 멀리 헤어진 듯 외로울까? 우리들 노래처럼 늘 서로의 마음에 날 맞서 문득 외로울 때 힘이 되지. 근데 그래도 음정은 맞춰야 되지 않겠니? 달라질까? 둘 다 서울에 살까? 멀리 떨어지신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언제든 찾아와서 웃을 수 있길. 난 그 노래 들을 흥얼거릴 때 언제라도 우린 함께인 걸. 내